잘못된 거지. 지난 밤과 항상 똑같아. 너는 외면하고 나 맘에 달리는 사이는 이젠 지쳤다고. 항상 난 너였기에 너를 믿었던 나기에 매일 밤 외로워 괴로워 지겨워. 내가 떠나줄게. 네가 싫어지게 이제 너는 귀찮게 매달리지 않게. I'm gonna be better. 차라리 없는 게 더. 오늘따라 비밀이 너무 많은 너. Make me go insane. She give me so much pain. I won't be back again. 널 아무렇지 않은 척 지금 전화받아 얘기. Make me go insane. She give me so much pain. I won't be back again. Again. 매일 밤 똑같이 넌 외면하지 마. 널 만나기 전으로 말은 나 say goodbye. 후회 없이 보내는 네 모습이 아직 자신감이 나질 않아. 난 우리 한 약속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. 남은 건 너의 차가운 시선. 거지같이 여전히 네 미소를 그리워하는 내가 미워. 이제 정말 너와는 끝이란 걸 인정 못해. 죽겠어. 내가 떠나줄게. 네가 싫어지게 이제 너는 귀찮게. 사랑이란 그네는 멈췄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찮다고 알려줄까 알려줄까. 내가 다 버릴게. 이젠 다 놓을게. 그만 떠나도 돼. 다시 날 찾지 마. 마음은 아프지만 잊어버릴 수 있게.